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영어 초보자의 문제는 단어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답은 시원스쿨. 단어 연결만 잘 되면 왕왕 초보라도 영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I wanna go and get some coffee. 영어는 시원스쿨.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죠.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에게도 2015년은 아마 힘든 한 해였을 겁니다. 투자 성적만 놓고 보면 올해는 그에게도 잊고 싶은 해일 거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한 회사들 주가가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 지주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도 10% 이상 빠졌기 때문인데요. 워렌 버핏의 투자 수익률이 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투자의 귀재조차도 이렇게 어려웠던 올 한 해에 우리 손에 잡히는 경제 청취자들의 재테크 성적은 어느 정도였을까 하도 좀 저도 궁금해서 투자 실적이나 재테크 성적표를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게시판에 자세한 투자 내용과 성적을 올려주셨습니다. 투자 대상이나 투자 성적, 뭐 투자에 대한 감각과 정보들이 정말 생각보다 다양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적금으로 연말 정산에 대비했던 새내기 직장인도 계셨고요. 뭐 노낙인, 스텝업, 마치 외계어 같은 용어를 쓰는 금융회사 창구 직원 말만 믿고 ELS에 투자했다가 지금까지 마음고생하고 계시다는 분, 뭐 금펀드에 투자했다가 금을 원망하고 있는 분도 계셨고요. 또 반면에 올해 초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신년 특집 방송에서 주식 투자하려면 중후장대 산업을 피해라, 이런 조언을 듣고 영감을 얻어서 주식 투자를 그런 업종을 피해서 하신 모양입니다. 100% 넘는 투자 수익 거뒀다고 고맙다고 해주신 청취자도 계셨습니다. 사실은 같은 실수를 막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복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그래서 재테크 특집 흐름을 알면 돈이 보인다 1탄으로 연초에 저희 손경제에서 유망 투자 장품으로 꼽았던 금융상품들의 한해 실적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서 올 한해 2015년 경제와 재테크 흐름, 내년 전망까지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재테크 특집 흐름을 알면 돈이 보인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 재테크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국가대표 재테크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손경제 애청자분들께도 익숙한 목소리죠. IBK 기업은행의 이영아 수석 애널리스트, 그리고 하나은행 PB센터의 김영훈 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을 오늘 이렇게 어렵게 모신 이유가 올 한해 재테크 시장을 좀 점검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올 한해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또 자연스럽게 돌이켜볼 수 있을 거고요. 올 한해 우리 경제를 쭉 돌이켜보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변수 하나를 꼽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영아 과장님. 저는 아무래도 금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무려 9년 만에 지금 올랐습니다. 사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 채권 각종 원자재 가격이 들쑥날쑥했고요. 저희도 1년 내내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올리면 언제 올립니까? 이 얘기 대부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요거 돈 내기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요번 12월에 금리를 올린 게 올 한 해 글로벌 경제로 보면 가장 큰 변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올리면 우리 위험해지는 곳들의 위험자산도 계속 그 전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가격에도 반영이 되고. 맞습니다. 아, 올리면 요거는 좀 괜찮을 거야 하는 쪽으로도 자꾸 이제 눈길이 가고. 그렇죠. 또 많은 분들 대출들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예. 피부에 와닿기로는 대출 상품부터 또 약간 크게 보자면 투자 상품까지 대부분의 생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던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까지도 마음 졸이면서 미국이 금리 언제 올릴지, 사실은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관심 가졌던 때도 아유, 그럼요. 아마 진짜.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을 만큼 그랬었어요. 김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올 한해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뉴스 혹은 변수 하나를 꼽으라면 돌이켜 보시면 어떤 겁니까? 그 양극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투자에 그 시장에 영향을 준 어떤 요인이기도 하지만 어떤 결과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극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 투자한 사람들은 웃었고 인고증에 예. 투자한 사람은 울었고 어허. 부동산은 웃었고 원유나 금 같은 상품 가격은 떨어져서 또 울었고 아.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그 뭐 투자 성공하신 분들도 표내고 기뻐할 예, 수만은 예. 없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미국은 뭐 양적 완화 뭐 축소를 넘어서 이제 금리 올리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예.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기타 한국 등등에서는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시장의 주식 시장들이 자기 나라 정책에 맞물려서 움직였다는 거군요. 다른 나라 상황하고는 큰 영향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역시 외풍을 많이 탄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돌이켜 보니까 야 이건 예상보다 선방했다. 이건 많이 안 내릴 줄 알았는데 괜찮았어.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야 이건 오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니라는 또 느낌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각각 그런 걸 좀 하나씩 꼽아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보면요. 예. 올해 좋았다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하나의 단어로 좀 압축해 보자면 미국과 연관된 것들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지금 지구에서 실물 경기가 가장 좋은 나라이고요. 그거를 반영하듯이 미 달러도 괜찮았고 미국 관련된 주식도 괜찮았고 예. 또 우리나라 주식으로 오더라도 미국에 뭔가 납품하거나 이런 애들은 또 선별적으로 괜찮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가 선방했니라고 물어보신다면 미국과 연관된 것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라고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것들은 좋았다. 그렇죠. 예. 이럴 줄 몰랐다는 것들은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뭐 최근에도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요. 원유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원유 가격은 지금 현재 절대 가격 수준만 보더라도 2008년도 금융위기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뭐 콜라보다 싸니, 뭐 우유보다 싸네, 뭐 생수가 더 비싸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처음에는 정치적인 이슈로 시작이 돼서 요게 한 반년이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얼마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여러 전망이 있었는데요. 예.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애널리스트의 예측을 다 비껴나가고 지금 연저점 계속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훨씬 더 악화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왜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 원유 가격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또 이런저런 변수들 다 볼 텐데 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튀어나온 게 혹시 뭡니까? 원유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생산 단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원유를 생산하는 단가 자체가 뭐 원유의 종류마다는 다르겠지만요. 60에서 80불대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배럴당. 그렇죠. 예. 이거를 하회하는 가격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어떤 누구도 감내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유전 닫고 혹은 더 이상 그렇죠. 안 캘 거다. 그러면 맞습니다. 또 올라가겠다. 이런 예상이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맹신했던 게 어떻게 보면 예. 가장 전망이 틀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오펙의 결속력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기는 거의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변수이기 때문에 사우디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입장차가 좀 극명하게 나오면서 서로 더 팔아서 조금이라도 현금을 더 확보해야지라는 식으로 양상이 좀 바뀐 것이 예. 어떻게 보면 전망이 틀렸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음식 장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3,000원인 음식이 막 1,500원에 팔아라 그러면 우리 좀 못 팔죠. 문 닫고 휴가 갈래? 우리는 이럴 텐데. 네. 그렇죠. 원유 캐내는 나라는 야 이거 1,500원이라도 팔아야지 우리 그럼 굶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 아 저 녀석들 저렇게까지 저 치열하게 팔지는 몰랐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김 부장님은 뭐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런 재테크 상품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뭐 솔직히 이제 고백을 하자면 금을 좀 좋게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자료들이나 이런 걸 보면 금의 채굴 비용, 네, 채굴 원가가 한 그 온스당 한 1,100불 정도 예. 얘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원유도 사실은 그 1층을 뚫고 지하로까지 내려갔다는 얘기가 뭐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금도 그 못지않게 지금 이제 뭐 1,050불까지 갔다가 살짝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뭐 1,000불 미만 내지는 그 900불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죄송한 고객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지만, 네네네. 그래도 채굴한다는 뜻이네요. 그게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채굴 원가,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나마 채굴을 하는 게 그 고정비나 이런 거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유리하다라고 맞아요. 하는 그런 또 다른 뭔가가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계산을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 해보면, 네네네. 야, 이 원가에는 직원들 인건비도 들어 있고 공장 운영비, 감가상각비 다 생각하면 저 원수당 1,000달러는 돼야 돼 하지만, 네네네. 사장님 입장에서야 그거 안 캔다고 직원 월급 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금공장 안 할 건 몰라도 그 공장 갑자기 폐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네네. 그러니까 전기료만 나오면 빨리 캐내야 되는 거겠죠. 이제 네네. 그런 또 다른 원가가 또 계산이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올해 시장은 그 한마디로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네. 욕심을 내셨던 분들은 낭패를 당하고 상대적으로 좀 적은 욕심을 내셨던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흔히 얘기했던 어떤 그런 투자 목표를 가졌던 분들은 네.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영아 애널리스트께서는 올해 네. 초에도 저희 새해 특집에 나와서 네. 재테크 상품 하나 찍어주셨다 했더니 네. 지수형 ELS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이 정도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뭐 한 6, 7% 드릴게요. 이제 네. 이런 내기 상품들이었는데 예. 어땠어요? 올해 한 해 동안은 그 ELS 투자를 돌이켜보면 예, 이제 앞서 설명드린 거는요.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거는 지수형 ELS고 논학인 상품을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논학인은 계약 기간 중간에는 몇 번을 그 이하로 떨어져도 상관없는 걸 저희가 논학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재수나 부활이 가능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현재 예. 올해 뭐 손실 나거나 손실 확정된 상품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지수형 ELS 갖고 계신 분은 중국 지수 떨어질 때 약간 기분 안 좋으셨을 수 있겠지만요. 현재까지는 모든 상품이 손실 상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또 지수로 돌아와 본다면 예. 코스피가 올 한 해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자리 걸음해서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현재까지 한 2%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걸 감안해 본다면 훨씬 괜찮네요. 일반 펀드보다는 그쵸 예. ELS가 조금 더 수익이 낮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ELS는 많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한 6, 7% 주는 건데 그렇죠.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한 2%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하셨군요. 아, 목소리 다행히, 톤을 좀 높여 다행히 연초에 찍었던 상품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김 부장님께서는 올해 초에 그 고객들한테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던 게 금 말고 또 혹시 있었어요? 저는 선진국 주식을 좀 좋게 봤었습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도 결과도 괜찮고요. 그 이유가 과거의 금리 인상 시기 처음에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될까 말까 이제 그 불확실했던 시기에는 선진시장이 좀 주식을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산시장 전체가 좀 좋았던 적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그 예외가 아닐 거다라고 봤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뭐 혼란들 많았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 많았지만 선진국 주식은 다른 이머징이나 다른 채권 자산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던 걸로 이렇게 예,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예전에도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금리가 바닥지고 올라가려는 그런 시점에서 네네. 늘 선진국 주식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요즘 같은 때. 그 금리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함의를 담고 있지만 인플레나 물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는 디플레 즉 뭐 그 마이너스 금리를 걱정하던 상황에서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큼 경제 체질이 개선됐다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불나서 불 끌어가는 거니까 네네네. 그 말은 불 났다는 뜻이고 경기 좋다는 뜻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내년 한 해도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의 초기라고 한다면 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크게 악재로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손에 잡히는 경제 재테크 특집 흐름을 알면 돈이 보인다. 오늘은 1탄으로 금융상품으로 돌아본 2015년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기업은행 이영아 수석 애널리스트 그리고 하나은행 김영훈 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 네. 그러면 금 투자는 이제 많이 실패하셨다고 고백을 하셨고 생각보다 네, 네. 또 선진국 주식은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맞았다. 예상과 맞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2016년에는 금과 선진국 주식 계속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갈아타거나 다른 게 낫다고 보십니까? 저는 금 투자를 권유드리는데 투자 방법과 예. 그 시기에 대한 얘기들을 오히려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금 투자를 하면 골드바나 실물 투자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고비용의 어떤 투자 방법이지 않습니까? 실제 금반지에 투자한다든가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뭐 골드바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골드바를 사는 순간 부가세 10%를 내야 내고요. 예. 은행에다 판매 수수료 한 5% 내고 팔 때 또 한 5% 정도 내니까 예. 원가가 실제로 뭐 100원에 샀다 그러면 120원이 원가가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그 종이금에 투자해라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 얘기 뭔가 하면 그 골드뱅킹 즉 적금으로 금을 살 수도 있고요. 네. 예금이나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증권 계좌처럼 KRS 금시장에서 예. 그램 단위로 그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점과 단점이 뭔가 하면 골드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 차익이 생기면 네. 과세를 합니다. 그 일반적인 이자 소득세를 냅니다. 그렇죠. 금값이 뭐 그럼 20만 원 하다가 30만 원 되면 네네 배당 소득세라 그러죠. 차익에 대해서 네네. 그런데 예, 예. 이제 KRX 금 계좌로 사는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비과세가 됩니다. 지금 고기만 정책적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살짝 지금 안 해주는 거죠. 사실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KRX 금 시장에서 거래하세요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또 대응을 그 저희가 파는 게 좀 질이 더 좋습니다. 이런 논리로 좀 대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금이요? 네네네. 그 골드바가? 네네네. 좀 더 반짝반짝 빛난다고요? 그거보다 순도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여간에 그 투자 방법이 그 실물 투자보다는 종이금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네.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제 그 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저점이다. 네네네네. 금 이야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라서 이영아 애널리스트께서도 어떤 의견이신지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이제 금값의 흐름을 볼 때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될 텐데요. 예.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금이라는 것은 안전자산입니다. 네. 금은 이제 지구가 망해도 금은 남는다 해서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안전자산 뭐 있니라고 하면 두 가지를 부르는 게 바로 미달러와 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금과 밑달러의 관계는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 관계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요. 돼지고기 맛있을 때 소고기로 손님들이 안 몰리는 것처럼 네. 최근같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다시 말하면 미국의 돈의 값어치인 달러 강세가 예상되는 국면에서는요. 예. 우리 금에 들어가지 말고 달러로 갑시다라는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금값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금도 산업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컴퓨터 안에도 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급 전선이나 이런 데들도 금이 들어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경기가 현재 막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을 소비하는 소비량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지금 금값이 싸다라는 거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언제 개선이 될 거냐, 언제 많이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 약간 전망치가 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금값을 전망해라 라고 본다면 저점인 건 맞지만 여기서 반등은 단기간 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갖고 있으면 많이야 손해, 지금보다는 많이 손해는 안 보겠지만 한참 걸려야 반등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 부장님이랑 약간 의견이 좀 다르네요. 김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금을 사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수요가 목적이 예. 일반적인 해외 투자자하고 국내 투자자는 완전히 틀립니다. 해외 투자자는 말 그대로 투기적인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음흠. 실제 국내 투자자는 절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투자자가 더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골드바를 사서 재워뒀다가 예. 아드님한테 그냥 준다. 마늘밭에 넣어놓다가 예예 예, 예. 예. 실제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나 뭐 상속세 뭐 상속세나 증여세보다 그게 낫다고 계산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단기적으로 금값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금값의 어떤 가격 흐름을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국내 수요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하고는 굉장히 괴리돼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손에 잡히는 경제 재테크 특집 흐름을 알면 돈이 보인다. 오늘은 1탄으로 금융상품으로 돌아본 2015년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기업은행의 이영아 수석 애널리스트, 하나은행의 김영훈 부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전하는 얘기 듣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올 한해 투자와 관련한 살아있는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윈터 드라이빙 파트너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 탈취 전문 기업 센텍 포토존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네, 금융상품으로 돌아본 2015년 한국경제, 기업은행 이영아 수석애널리스트 그리고 하나은행 김영훈 부장 두 분과 함께 올 한해 재테크 기상도 쭉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집 방송을 하기 전에 손경제 청취자분들께 올 한해 투자와 관련한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신 몇 분이 계셔서요. 직접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네, 대구에 사는 액천자고요. 성함은요? 네?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남편 몰래 투자한 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대구에 사시는 남편에게 성함을 속이셔야 하는 청취자분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투자 어느 쪽에 하셨어요, 그럼? 네, 올해 초에 방송에서 그 석유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원유 ETF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고 추천을 하셔가지고 그쪽에다가 제가 투자를 좀 했었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들으셨습니까? 네, 그때 다른 분 전문가분 쇼핑해서 예. 좀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정리를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요즘 같은 때에 원유 그 당시죠. 그 당시에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 혹시 네. 원유에 투자하려면 어떤 투자 상품이 있습니까? 그걸 알아보려는 방송이었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아 이런 거 사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일단 죄송합니다. 많이 내렸죠. 요즘 유가 뭐 계속 바닥치고 있으니까요. 네, 2월 달에 주당 5,700원 주고 샀었는데 예. 지금 주당 3,800원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정확히 투자하신 그 금융 상품이 뭔가요? ETF 타이거 원유 선물. 아, 원유 ETF. 원유 네. 가격에 따라서 연동하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종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은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지금이라도 팔까요? 아니면 계속 들고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방송을 좀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예. 또 떨어질 것 같다는 전망들을 조금 내놓으셔서 네. 당장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묵혀둘지 고민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시니까요. 그와 관련한 고민은 제가 좀 여쭤드릴게요. 그 전에 남편분한테 언제까지 비밀로 해야 되는 자금입니까? 결혼하면서 몰래 들고 온 자금이라서 계속 비밀로 하려고요.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장기 투자가 가능하신 자금이세요? 네네, 장기 투자. 아, 그건 다행이군요. 알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이영 과장님.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원유 가격에 대해서 아무래도 예. 가장 중요한 투자 결과의 핵심이 될 텐데요.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분께서는요. 앞으로 1, 2년 후에 다시 투자할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뭐 다시 나중에 아예 더 긴 시간을 투자할까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1, 2년 안에는 별 상관 없다라는 가정 하에 한번 답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원유 시장은 수요와 공급 내지는 뭐 전망 이런 게 무의미할 만큼 단기 흐름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한 국면이기 때문에요. 예. 예를 들어 반년 안에 원유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다면 대부분 전문가들은 답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1, 2년으로 약간 투자 기간을 좀 길게 놓고 본다면요. 현재 유가 레벨보다는 확실히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전망치일 텐데요. 네.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셰일 산업들, 셰일가스 업체들이 지금 현재 부도율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예. 과거에 이런 치킨 게임, 즉 너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보자라는 싸움을 일으켰던 사우디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이제 세금을 걷는다든지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유 감산의 의지가 있어라는 전향적인 태도를 아하.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예. 요게 반년 내에 유가가 막 오를 겁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청취자께서는 원유 ETF에 투자를 하셨는데요. 요건 쉽게 말하면 원유 기름통을 산 게 아니라 원유 선물 가격에 투자를 하신 겁니다. 요게 ETF 펀드 안에는 현물과 선물을 나눠보자면 선물인데요. 예, 예.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선물은 2월 달 거가 만기되면 3월로 갈아타고 4월로 갈아타고 계속 갈아타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유가 36불에서 50불이 되면은 나 거의 40% 수익이 나야 되는데 네. 원유 ETF는 이거저거 해보니 40% 안 나고 2, 30%밖에 안 났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게 바로 ETF의 성격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유가보다는 1, 2년 후의 유가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서 점차 지금보다는 나은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ETF 성격상 요것들은 상승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있다. 점이 있겠습니다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원유 ETF라는 게 그러니까 원유가 100달러에서 50달러로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반토막 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빠르게 떨어지면 반토막이 좀 덜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반대로 두 배 올랐다고 해서 내 ETF도 두 배 오르지도 않는다. 맞습니다. 약간 원유보다는 좀 둔하게 움직이는 상품이라는 뜻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1, 2년 동안 푹 묻어둘 거면 지금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고. 그렇습니다. 김영훈 부장님.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원유 가격 막 움직일 때 그냥 차라리 다른 상품으로 좀 보충을 해라. 네. 그러니까 이 최근에 화두는 뭔가 하면 이제 하나를 골라서 하는 특정한 그 투자 상품이나 계좌를 아주 멋진 놈을 골라서 하는 것보다는 예. 둘이 뭉실하게 깔아놓는 게 투자의 대세입니다.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원유 말고도 될 만한 어떤 그런 그 될성 싶은 싹들이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중국 같은 것들도 중 본토나 이런 것들도 가격 매력이 생겨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원유에 투자한다 그러면 원유 선물을 고집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원유 관련된 주가 주식 펀드에 같이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원유 가격이 설사 크게 반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 시장이 개선되면 네.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전받을 수 있거든요. 아, 원유가 이분 살 때만큼 다시 올라갈 거라면 차라리 원유에 투자하지 말고 다른 거 투자하면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예. 아마 다시 5,700원이 돼도요. 예. 원유 가격이 살 때 가격하고 똑같이 되더라도 선물 가격이 네. 아마 20-30% 정도의 손실이 있겠죠. 그 현실화될 겁니다. 그러겠죠. 예, 차라리 그냥 원유 하나에 목매고 계시지 말고요. 다른 투자 대안, 적극적인 투자 대안을 찾으시는 게 예를 들면 뭐 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 펀드 좋아하고요. 실질적으로, 여전히 내년에도 예, 괜찮을 것이다. 내년에도 가격 매력이 네. 있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예.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여전히 가격적인 매력까지 생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회가 많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청취자 한 분 또 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에 투자하시고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청취자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남자분이시군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예, 저는 서울에 사는 강승우라고 합니다. 네. 이름을 밝히시는 걸로 봐서 저 다 알리고 투자하신 거군요. 강승우 씨. 예예. 예. 어디에 저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예, 저는 적립식 펀드를 한 5년째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적립식 펀드. 예. 주식형 펀드세요? 예. 예. 예, 5년째 놓고 있고 지금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네. 예. 마이너스 수익이 얼마나 되셨어요? 손해 얼마나 보셨어요? 지금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인지 혹시 좀 아십니까? 적립식 주식형 펀드도 그냥 뭐 일반적으로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도 있고 예. 뭐 해외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중소형 주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만. 그 제가 투자한 거기에는 그 대표주 한국의 대표주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네. 그 위주로 그 투자하는 곳이고 그냥 주식형이고 예. 한국의 대표 종목들에 투자한다. 예. 그런데 계속 저 적립식을 붙고 있는데 마이너스 수익이 나니 이걸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이군요. 예. 예, 전문가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영훈 부장님. 네네. 예, 김영훈 부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저 생각하십니까? 5년을 적립식으로 부어서 마이너스인데 그 펀드가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립펀드 중에. 그 말은 이분이 선택하신 펀드가 특별하게 더 안 좋다는 뜻이네요. 차라리 고민 없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으면 수익이 훨씬 났을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한동안 장기 투자가 미덕인 것처럼 장기 네. 투자를 하면 실패가 없을 것처럼 이렇게 그 홍보되고 가르쳐졌던 적이 있어요.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혹시 비싸게 사더라도 나중에는 또 싸게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희석될 거고. 네네네. 그리고 언젠가 비싸질 테니 그때 팔면 항상 이익 아니겠느냐. 네네네. 그런 논리였는데. 그거는 기계적으로 인덱스 펀드를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5년 투자하면 이게 적립식 투자가 아니라 이 목돈 투자로 전환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호수에 뭐 물을 한 바가지 퍼넣어도 실제 예. 호수의 어떤 수위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장기 분할 투자의 어떤 효력이 완전히 상실돼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목돈이 돼버리셨다 이분도. 네네네.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 기존 펀드의 어떤 그 새로운 펀드로의 전환 내지는 일부 해지해서 다른 펀드로의 어떤 다양성을 꾀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하나 적립식 펀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만기는 1년으로 하는 겁니다. 적립 만기는. 네. 우리가 연금 투자, 장기 투자에 익숙하다 보니까 3년, 5년, 10년짜리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10년 동안 방치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최근에 펀드들이 유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바뀝니다. 하기 때문에 3년을 한 펀드에 내지는 5년을 한 펀드에 방치하고 나면 그 펀드가 시대의 어떤 트렌드나 흐름하고 엇나갔을 경우에 네.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1년 단위로 한 계좌씩 듭니다. 예. 들어서 그 펀드가 1년 동안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인덱스보다 그다음에 그 펀드가 내세운 어떤 섹터나 투자의 어떤 성향이 여전히 매력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라면 납입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13개월째부터도 계속 붙고 그러면 예, 납입 기간을 연장하면 됩니다. 네네. 예, 어차피 그 펀드는 만기가 없거든요. 운영 예. 만기는 납입 만기만 존재하지. 그러니까 1년 뒤에 만약 이 펀드가 크게 매력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펀드를 드는 겁니다. 그 펀드에 계속 돈 붙지는 말고 절대 넣지 말고요. 그 펀드에 탈출하시는 시기는 그 펀드를 탈출하는 시기는 나중에 보더라도 네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최대 펀드가 5개가 될 수도 있고요. 예. 한 펀드가 5년간 지속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주기적으로 내 펀드의 모양새를 점검하고 가야 합니다. 알겠어요. 예. 예. 그러니 이분도 너무 오래 방치하셨다 이런 말씀이군요. 적립식의 효과만 믿고. 네네네. 당연히 운영자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죠. 네. 예. 그렇지만 본인의 돈에 대한 어떤 투자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5년간 사실은 큰 대책을 안 세운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영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5년 동안이라면요. 코스피를 한번 역산해서 본다면 사실 마이너스 13% 수익이라면은 정말 펀드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의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코스피 레벨이 5년 전과 지금과에서는 거의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계속 정률에 돈을 넣었다면은 거의 뭐 똔똔 수준이나 아니면 약간의 소폭 플러스 정도가 정상적인 레벨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거는 손실액을 봤을 때는 펀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투자 방법은 부장님께서 잘 설명을 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투자 운용서를 보면 다들 열심히 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투자 운용서에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는 거짓말은 아니고 희망사항일 뿐인 게 좀 안타까운 점이고요. 투자 운용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요. 열심히 하겠다라는 용어가 아니라 매니저가 혹시 교체가 되지는 않는지 1년 안에 두세 번이 교체되다 보니 동일한 철학하에서 운용이 되는 게 아닌 건 아닌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펀드의 매니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조사해봐라.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 정도 손실이 나는 펀드라면은 분명히 수탁고가 유출이 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환매가 많이 일어나는 펀드는 워렌 버핏이 데려와도 수익이 안 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수탁고가 계속 유출이 되거나 매니저 교체가 혹시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요. 이 펀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좋은 펀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점검을 네.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 펀드에서 탈출해서 그렇죠. 다른 펀드 좋은 펀드를 비슷한 펀드라도 골라서 들어가는 게 네. 향후 회복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예, 첨언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식형 펀드는 수수료가 뭐 예. 인터넷이다 아니다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 언저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렇게 못하는 펀드에 계속 수수료를 내고 계시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수수료를 아끼고 그리고 코스피에 대해서 운용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갈아타신다면 인덱스 펀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올 한해 재테크 시장 전반적으로 좀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 한 해에 그러면 저 유망할 것 같은 재테크 상품 여기에 투자하는 게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유망하겠다. 두 분의 명예를 걸고 하나씩 좀 정해주시죠. 김영훈 부장님께서는 어떤 거 내년 한 해 이거가 제일 괜찮을 것 같다 좀 생각하시는 상품이 있으십니까? 내년 한 해 투자의 키워드는 자산 배분과 절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은 크게 틀려질 게 없습니다. 올해랑. 예. 여러 가지 어떤 그 투자의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거고 그 자산별로 희비도 교차될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올해 좋았던 게 내년에 좋을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올해 나빴던 게 내년에도 나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투기적인 어떤 투자 측면에서 자산을 자금을 좋아 보이고 어떤 그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수혜 가능성 높은 부분에 배분해서 여러 군데 깔아놓는 겁니다. 아까 금관련 그 투자자 얘기도 그렇지만 내가 금에 내 자금에 10%를 투자했다 그러면 그게 반토막 나도 100이 망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자산 배분하셔야 하고요. 대신에 자산 배분할 때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자산들에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시길 권유드리고요. 네. 내년에 절세가 왜 화두가 되는가 하면 그 내년 연초부터 시행되는 게 해외 계좌, 해외 주식 펀드에 대한 비과세, 그다음에 ISA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절세라는 어떤 키워드로 해서 그 고객들한테 찾아가게 될 텐데요. 이 펀드들의 그 주 타겟 금융상품이 뭔가 하면 해외 주식형 펀드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그 주식형 펀드는 어차피 매매차익 비과세고요. 보험에 투자하는 것도 비과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껍데기는 이런 투자 방법은 해외 주식 투자에 써먹는 어떤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 2007년, 8년에 불었던 그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다시 한번 불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그때도 그랬지만 절세라는 부분에 지나치게 천착되다 보니까 실제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시장의 위험은 간과됐던 부분이 컸거든요. 네. 중국의 몰빵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해외 주식 투자를 하되 되도록이면 그 글로벌 펀드나 아니면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처럼 특정 국가나 지역에 치중되지 않는 펀드에 좀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은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이영아 수석 애널리스트께서는 어떤 상품 하나 골라주시겠습니까? 이제 부장님께서 큰 투자의 원칙을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예. 그런 분산 투자 하에서 요거 조금 힘주면 좋을 상품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구체적인 거 좋아합니다. 내년은 홈런이 아니라 번트 치면 좋을 한 해 같습니다. 아하. 내년은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요. 예.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회비용 얘기를 주셨는데요. 기회비용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 하에서는요. 여기 홈런, 막 투자 수익률이 많이 날 거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마음 차분하게 갖고 펀트 상품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채권형 펀드가 왠지 펀트 상품의 대표주자 같잖아요. 근데 채권형 펀드는 금리 인상기에는 안 좋습니다라는 건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고요. 예. 다만 변동금리 채권은 괜찮습니다 해서 뱅크론 펀드 같은 대안이 하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요 채권의 수익률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특이한 채권 상품이 되겠지요. 예. 아주 높은 기대 수익은 아니더라도 채권과 주식이 한 중간쯤 되는 기대 수익을 가지고 이런 상품에도 자산 배분해 보시는 거 괜찮겠습니다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이 참 재테크 하기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한 해겠네요. 그런 오히려 다이나믹하고 맞아요. 다양한 어떤 그런 예, 부분들이 또 그렇다 있어서 공격적인 분들 예. 입장에서는 더 위험을 선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결론은 그만큼 경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한 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많이 들어보시라는 뜻입니다. 버는 투자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IBK 기업은행의 이영아 수석 애널리스트, 하나은행 BB센터 김영훈 부장 두 분과 함께 올 한 해 재테크 시장 점검해봤고 또 내년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청취자분들 많이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재테크 특집으로 마련한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해 재테크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로 짚어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내년에 유망할 것 같은 상품들을 중심으로 내년 전망들 주로 해보겠습니다. 내년 투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내일과 모레 주말 아침 8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휴일 아침에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